Track 28. Number 8. Listen to the conversation and mark O if the statement is true and X if the statement is false. Annie 씨, 토요일에 시간 있어요? 네, 있어요. 그럼 우리 점심 먹을까요? 좋아요. 몇 시에 어디에서 만날까요? 12시에 사랑책방 앞에서 만나요. 사랑책방이요? 사랑책방이 어디에 있어요? 서울 우체국 알아요? 네, 알아요. 책방은 우체국 뒤에 있어요. 네, 그럼 12시에 사랑책방 앞에서 봐요.